하셨어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쳤어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말 없이 가는 길엔 미워도 다시 한 번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았을 때 미워도 다시 한 번